그 어떤 글, 그 어떤 말, 그 어떤 표정, 그 어떤 빛의 언어도 내겐 보이지 않다. 그 표정도 네가 하면 그 말도 날 거치면 이내라 뜨거 from red to violet 마치 무지개처럼 내게 펼쳐져 부숴볼 수 없던 투명해 보이 가득 채우고